저기요 당신 말미채는 어젯밤에 죽은 내 여자친구가 있을지 몰라요. 제발 그 발 좀 들어보실래요. 라라라라라라라라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저기요 당신 발 밑에는 어젯밤에 죽은 내 여자친구가 있을지 몰라요. 제발 그 발 좀 들어보실래요. 라라라라